제4과 백화점에서 Lesson 4. The Department Store. 단어 Vocabulary. 백화점 Department Store. 손님 Customer. 선생님 Sir. 말해주다 Tell. 셔츠 Shirts. 판매원 Salesman. 부인 Madam. 두 번째 Second. 층 Floor. 이외에 Else. 판매 Sale. 많은 숫자에 Many. 물건 Things. 손가방 Handbag. 네 번째 Fourth. 사다 Buy. 복장 Dress. 첫 번째 First. 아이들 Children. 의복 Clothes. 세 번째 Third. 더 Also. 접시 Dishes. 이것 This. 기쁜 Glad. 왔다 Came. 구두 Shoes. 장난감 Toys. 수건 Towels. 그리고 And. 화장품 Make up. 문장 Text. 여보세요. 셔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Sir, can you tell me where the shirts are? 네, 아주머님. 셔츠는 2층에 있습니다. Yes, madam. The shirts are on the second floor. 2층에는 그 외에 무엇이 팔리고 있습니까? What else is for sale on the second floor? 많은 것들이 판매 중입니다, 아주머님. There are many things for sale, madam. 저는 손가방을 찾고 있습니다. I am looking for a handbag. 손가방류는 4층에 있습니다. Handbags are on the fourth floor. 1층에서 양복을 살 수 있어요. Can I buy a dress on the first floor? 네, 아주머님, 살 수 있습니다. Yes, madam, you can. 아동복은 어디에서 팔죠? Where do you sell children's clothes? 아동복은 3층에서 팔고 있습니다. We sell children's clothes on the third floor. 접시도 파세요. Do you also sell dishes? 그럼요. 저의 백화점은 여러 가지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Yes, we sell many things in this department store. 이 백화점에 온 것이 다행이군요. I'm glad I came to this department store. 그 외에 뭘 사실 건지요? What else would you like to buy? 구두, 장난감, 수건 및 화장품을 사려고 합니다. I want to buy shoes, toys, towels, and makeup. 천천히 쇼핑을 즐기세요. Take your time and enjoy yourself shopping.